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 경축 중앙사진 졸람에 인민의 자유로운 오보이가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이 10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시안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전람회장에는 탁월한 사상과 룡도, 고미한 동망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 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고룩한 혁명 생애를 담은 사진 문헌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룩한 용도의 자국을 되새겨보게 하는 사진 문헌들과 이 땅 위에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역사를 수놓아 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용도 풍모를 담고 있는 사진 문헌들도 전람회장에 모셔져 있습니다. 조선의 현실과 천만 군민의 혁명적 기상을 보여주는 사진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